눈을 돌려라. 세상은 변했다. 이런 소리가 주위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젊음을 그토록 분노와 슬픔과 열정에 떨게 했던 그 시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은 꽃다운 젊음들이 불꽃처럼 사라지고 난 뒤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정리하지 않고는 마치 버스 갈아타듯 새로운 시대를 탈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소설가 김영현 씨가 장편 소설 풋사랑을 쓰면서 밝힌 말입니다. 정말 시대가, 이 세상이 바뀌긴 많이 바뀌었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는 부드러운 남자다 이렇게 광고 카피를 모방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가 바뀌는 어수선한 때를 틈타서 물가는 오르고 있고요. 국제화를 위해서 노동자가 참아야 한다는 논리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새 시대에 이 연초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그 뭐가 없을까요? 영화 성 Elmo's Fire, Saint Elmo's Fire의 테마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틀의 유희정 씨 잘 들으셨습니까? 어떠세요? 음악이 좀 부드럽게 해드립니까, 여러분을? 글쎄요, 음악 갖고는 좀 부족하죠? 자, 동대문구 제기3동의 김현아 씨. 1년 동안 같은 하숙집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잤던 은진이가 오늘 하숙집을 떠났습니다. 큰 성능 좋은 라디오를 함께 가지고 떠나서 이중으로 슬픕니다 하셨네요. 은진아, 어디 가든 행복해야 돼 라는 말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예쁜 카드 보내주신 순어라는 학생, 지금 어떠세요? 시험도 끝났으니까 불안한 마음도 좀 사라졌을 것 같은데, 서초동 현대빌라의 김시용 학생의 카드도 잘 받았습니다. 광주 북구 중흥 3동의 최파일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한 박스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리 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많은 사람 중 하나라고 서명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소리가 어떤 건지 글쎄요. 좀 많이 생각해 볼게요. 밤을 무척 좋아하는 동작구 흑석 이동의 김시덕 학생. 그래서 겨울방학은 특히나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요. 저희 FM 영화음악이 그 행복의 조그마한 한 구석이라도 차지했으면 좋겠네요. 대전 서구 복수동에서 자취하는 송민경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최명순 씨도 친구 선영 씨 생일을 축하해 오셨는데요. 선영 씨가 성룡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배우 성룡이 나온 영화, 그가 직접 부른 노래 다음 곡으로 띄워드리죠. 폴리스 스토리 3 중에서 성룡이 직접 부르는 시왕 희망입니다. 去要奔向明天，让我惦着念着的是你的容颜，没有你在我身边，漫长路越显遥远，难忘记你的美，你的眼。相信时间可以将真情改变，不因为距离而减少对你的依恋，没有你在我身边，漫长路越显遥远，临别前再让我见你一面，叫我感动永在我心中，若失去你的爱，留下的只有痛，我带着我的梦独自在风中，面对苦与痛，我为何这样做，只希望你会懂，将真情改变，不因为距离而减少对你的依恋，没有你在我身边，漫长路越显遥远，临别前再让我见你一面，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영화 My Girl 중에서 Temptation이 부른 My Girl. 대구 만촌국민학교 5학년 최원준 학생이 신청해 주셨네요. 제가 이 편지 받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국민학교 학생이 편지 보내긴 처음이거든요. 안나 클럼스키에게 아주 쏙 빠졌다고 하셨는데 좀 걱정됩니다. 국민학생은 사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건강한 것인데 제가 너무 선생님 같은 말씀 드렸죠. 고맙습니다. 하이틀의 윤덕영 학생도 잘 들으셨죠? 선국현 씨가 음식물이 그려진 카드를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제게 제발 이 음식물 그려진 카드는 보내주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산타가 먹는 짜장면이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서요. 지금 군침이 꿀깍꿀깍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하튼 고맙습니다. 신재철 씨, 양유창 씨. 다음 곡 여러분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인천 북구 부평 2동의 이홍연 학생 그리고 역시 인천 부평 2동의 고선희 학생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영화 Free Willy 중에서 Will You Be There 이 마이클 잭슨의 노래인데 이 영화 안에 삽입된 곡은 사실 편집된 곡이라서 좀 짧거든요. 이 삽입곡 말고 마이클 잭슨의 Dangerous 이 앨범에 들어있는 7분 40초짜리 그대로 들려드립니다. 들어보시죠.

but you're always in my heart. (이제 제법 어른스러워진 저희 큰 누님 나연이 누나의 21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일동의 강덕현 씨. 생일 축하곡 잘 들으셨습니까? 프리윌리 중에서 Will You Be There? 마이클 잭슨의 노래였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일동의 홍선주 씨. 서울 노원구 상계육동의 김주리 씨. 송파구 문정동의 연정 씨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영화 패왕별의를 좀 읽어주십시오. 정성희 씨가 이런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그래서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가 여러분께 패왕별의를 새롭게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미리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오늘 패왕별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사실 작년 한 해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야말로 행복한 나날이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랑프리를 깐느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두 편의 영화 제인 캠피언의 피아노와 네. 칭카이거의 패왕별의를 모두 볼 수 있었다니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 점점 빠른 영화의 수입 추세는 금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 그러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으니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나 보세요 하는 식으로 영화 팬들에게 냉대받기 일쑤였었고 네. 그런 와중에 심지어 빌 어거스트 감독의 최선의 의도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영화관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아노나 패왕별의의 성공이 바로 그렇게 묻혀있는 영화들까지도 영화관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다소 우리 영화광들이 이제 일치단결하여 좋은 영화 보기로 작정하였구나라고 큰 희망을 갖고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칭카이거의 패왕별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 패왕별의를 찍은 칭카이거는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의 제5세대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5세대 감독하면은 칭카이거, 또 붉은 수수박과 국두홍 등으로 알려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의 네 번째 영화 기주 이야기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장이모 네. 또 우리나라에는 유감스럽게도 단 한 편도 개봉되지 않았지만 그의 데뷔작 말도둑이 다큐멘터리 영화 사상 최고 거장 중에 하나라고까지 불리우는 요리스 이벤스를 그토록 매혹시켰다는 말도둑을 찍은 티엔쥐앙쥐앙 같은 감독들이 있습니다. 이 제5세대들은 제가 이 프로에 나와서 몇 번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사실 이들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하는 식으로 나누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것은 중국 영화평론가들 자신도 사실 서구에서 부르기 쉽게 하느라 인위적으로 나눈 것이지 그것을 꼭 제5세대라고 얘기하기에는 제4세대와 제5세대가 섞여 있고 네. 또 제5세대와 제6세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그렇게 부르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들의 공통점이라면은 북경 영화 아카데미가 문화혁명 때문에 1966년에 폐교되었다가 1976년에 다시 문을 열면서 모두 함께 입학한 동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982년도에 졸업사진을 함께 찍고 함께 졸업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북경 영화 촬영소가 선배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데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 중국의 병경 지방으로 가서 그 작은 영화 제작소에서 영화를 찍기 시작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 중앙당으로부터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새로운 실험 정신과 새로운 영화 정신이 서구에서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들을 이른바 그 이전 세대와 구분한다는 점에서의 제5세대라고 네. 영화 속에서의 공통점은 없을까요? 사실 이들은 실제로 이들 사이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칭카이거와 그 장이모우의 불화인데 네. 장이모우를 향한 칭카이거의 비난은 아주 불화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이모우는 칭카이거의 촬영 감독으로 영화에 데뷔하였다가 그 후 붉은 수수밭으로 독립하였지만 장이모우에 대해서 칭카이거는 영화를 너무 상업적으로 사고하고 상업적으로 만든다라고 성토하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이유는 그가 멜로 드라마 내러티브를 적극 수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이모우는 또 칭카이거를 향해서 너의 영화는 지식인들만을 향한 영화이지 어찌 그 영화들을 중국 인민들이 사랑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네. 맞받아치고 있는데 이번 패왕별이는 좀 다르죠? 다르기도 하거니와 장이모우와 칭카이거의 이번 경쟁은 그야말로 정점에 오른 듯한 느낌인데 네. 금년 그 아카데미상에 어떤 영화가 먼저 외국어 작품상을 수상할지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야겠으나 그 첫 발을 내딛은 LA 비평가상에서는 칭카이거의 패왕별이가 장이모우의 기주 이야기를 누르고 외국어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이모우와 칭카이거의 경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전망인데 이들 중국의 개방 제1세대가 특히 북경 영화 아카데미 시절 영향받은 감독으로 손꼽는 사람들은 일본의 쿠로사와 아키라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주 이단적인 감독 피에르파오로 빠졸리니 여러분들 한번 칭카이거의 그 광야 황야와 빠졸리니 영화의 황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난히 유사한 황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터인데요. 그리고 누벨바그 영화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맹세코 이야기하건대 에이젠슈테인이나 또는 잘 알려진 사회주의 감독들로부터는 거의 영향받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칭카이거가 처음 영화를 그 데뷔하여 평가받은 것은 1984년 황토지라는 영화가 그해 4월 홍콩국제영화제에 출품되어서 서구의 영화평론가들의 눈을 휘둥그르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듬해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이 영화제에는 우리나라의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으로 그랑프리를 받은 영화제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은표범상을 받으면서 영화평론가들의 주목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성공한 것만은 아닙니다. 1985년에 찍은 대열병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군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국 그 군인들의 날에 그 제식 훈련을 받으면서 그 다음 날 행진의 낯을 그 중국 군인들의 모습을 아주 시각적으로는 매혹적이고 스펙터클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국 정부에게 황토지가 지나치게 비판받아 혹시나 일정 부분 타협하려고 만든 홍보 영화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결코 지울 수 없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후 87년에는 아마도 제 생각엔 칭카이거 감독이 최고 걸작 같은데요. 그 한자 제목 해자왕 그리고 우리나라 제목 아이들의 왕이라고 알려진 이 영화로 그해 깐느 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올라섰고 수많은 영화 비평가들로 하여금 그해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 깜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중국 정부와 문제를 일으키면서 본의 아닌 망명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87년에서 90년까지 뉴욕에서 영화 유학이라는 미명하에 뉴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해에 그는 그동안 그 뮤직비디오도 찍게 되는데 그가 찍은 뮤직비디오 그룹은 듀란 듀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듀란 듀란 비디오는 그동안 듀란 듀란이 찍었었던 모든 락 비디오 중에서 가장 못 찍은 비디오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영화 감독이 결코 뮤직비디오에서 잘 찍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칭카이거도 가세하여 증명시킨 셈입니다. 하지만 칭카이거는 빨리 돌아왔습니다. 91년 우리나라에도 개봉되었었던 변주변창 현희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깐느 영화제에 도전하였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공식 경쟁 부문에 뽑히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됐습니다. 이 영화의 원판은 원래 2시간 40분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 개봉된 것은 대폭 편집된 판이 개봉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그러니까 금년, 태양별이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잘 알려진 대로 지난해에 깐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고 또 금년도 아카데미 외국어 작품상에서도 강력 그 추천되고 있으며 특히 이 영화는 서구의 그 게이 커뮤니티에서 아주 걸작 중에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양 게이 영화도 있구나라고 지난해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결혼 피로연과 함께 양쪽 엄지손가락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첸카이거는 그 몇 가지 꾸준한 영화 속에 관심거리를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관심은 역시 중국 문화혁명에 대한 해석일 것입니다. 네. 그는 1966년에 문화혁명과 함께 지식인들은 모두 노동자들에게, 농민들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모택동의 그 교리에 따라서 농촌에 가서 아주 그 어마어마한 강도의 노동을 강요당했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끔찍해서 베트남에 지원 파병되었다가 그리고 그 후 많은 어려운 고초를 겪고 76년에 영화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이 문화혁명 과정 속에서 첸카이거는 두 가지를 끈질기게 물어봅니다. 그 하나는 전체 속에서의 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 바깥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첸카이거가 생각하는 전체는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속에서 나와 가족의 문제를 끈질기게 생각합니다. 첸카이거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이상한 점 중에 하나는 첸카이거의 영화 주인공들은 유난히 가족 없는 고아이거나 가족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 영화 감독으로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첸카이거의 영화 스타일은 중국 제4세대까지의 감독들이 대부분 유지하고 있었던 영화에서의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또는 사회주의 사실주의라고 알려진 경향에 반대하여 영화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구에서의 모더니즘의 성향이 모두 사라지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첸카이거가 중국에서 사실주의에 반대하는 모더니즘을 들고 나타나 영화를 하는 것은 서구 비평가들에겐 아주 신기하게 보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더니즘을 영화 속에 끌어들이면서 중국 문화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첸카이거가 생각하는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첸카이거에게 있어서의 문화란 영화에 의한 정치적 투쟁 그리고 정치에 대한 투쟁적 해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첸카이거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영화에서 영화를 통해서 역사에 대한 정치로부터의 해방구 같은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첸카이거의 태도에 대해서 이른바 후 5세대 그러니까 포스트 제5세대 또는 6세대라고 불리는 감독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6세대의 대표적인 감독 중에 하나인 장유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투쟁하기 위해서는 다시 리얼리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첸카이거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폐왕별이를 처음 첸카이거가 기획하게 된 것은 91년 현유의 인생으로 깐느 영화제에 가서 홍콩 영화 제작자 쉐페이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이 쉐페이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호금전의 그 협녀라는 아주 전설적인 무협 걸작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 여주인공을 맡았었고 또 끈질기게 호금전이 자기 영화의 여자 주인공으로 늘 캐스팅했던 배우이기도 한데 이 여배우가 80년도에 독립하여 쇼브라더즈의 자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 후 성공을 거듭하여 자기 영화사를 차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세계 영화제에 그러니까 그녀가 세계 영화제에 나아가려는 시도로서 첸카이거를 끌어들여 한번 그와 함께 영화를 만들어 보길 제안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이 폐양별이의 원작을 쓴 이벽화의 소설은 그렇게 대작은 아니고 중편 소설 정도의 분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편 정도 소설의 분량을 이벽화와 노희가 함께 작업하여 시나리오화하면서 그야말로 팽대한 분량이 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개봉된 폐양별이가 잘렸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정확한 진상을 공개하면 우리나라에 개봉된 폐양별이는 잘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려져 있는 폐양별이는 세 가지 판이 있습니다. 하나가 홍콩판, 또 하나가 미국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유럽판입니다. 가장 긴 것은 유럽판입니다. 2시간 49분인데요. 이 유럽판이 가장 원판에 가까운, 그러니까 깐느 영화제 개봉된 것이고 우리나라에 개봉된 것은 첸카이거 자신이 직접 재편집한 미국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미국과 똑같은 판이죠. 그리고 시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홍콩판이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시사회에서 본 평론가들과 극장에서 본 관객들이 다소 다른 영화를 얘기하는 장면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 두 가지 다 보시면은 시사회에 있는 장면이 미국판에는 없고 미국판에 있는 장면이 시사회에서 본 홍콩판에 없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쪽을 보았다고 해도 잘렸다기보다는 폐양별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은 두 가지 판을 다 보시는 편이 이 영화를 진정 사랑하는 길이기도 할 터인데요. 저도 개봉판을 다시 봐야겠네요. 네. 그 첸카이거가 이 영화 속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중국 근대 역사 속의 문화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문화 속의 중국 근대 역사를 한번 다뤄보고 싶어합니다. 이것을 다루기에 무엇보다도 중국 경극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베이징 오페라라고 알려진 경극을 첸카이거는 이야기하기를 인터뷰에서 모든 중국인들이 경극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경극을 잘 알지 못하며 경극을 이 영화에서 다루려 했던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극은 말 그대로 여기서 메타포로 이야기해달라고 주문합니다. 조금이나 상징으로요? 폐양별이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정님 씨가 더 잘 알고 계실 터이니 이 폐양별이의 그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의 얘기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글쎄요. 여러분이 아는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한 유방과 초폐왕은 그 한나라로 넘어가기 전에 가장 그 커다란 세력이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는 뭐 유방이 지식인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고 아주 지적이고 그런 사람을 알려져 있고 항우는 무식한 사람을 알고 있지만 이 폐왕별이는 그런 항우의 감춰진 일면을 보여주면서 그 사면초가라는 고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초폐왕이 나중에 유방에게 몰렸을 때 결국은 우희와 함께 자살하는 그 장면을 바로 경극으로 뽑아낸 것이 폐왕별이죠. 그 장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첸카이거는 이 폐왕별이 이야기를 연기한 두 배우를 중국 근대사 속에 자리시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1925년 군벌 시대의 중국 북경과 1937년 일본군이 북경을 점령했었던 시절, 1945년 일본군이 물러나고 국민당군이 입성했었던 시절, 1949년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해방했었을 시절, 그리고 1966년 문화혁명에 이어서 1977년 두 배우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여섯 개의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50년에 관한 일종의 역사극인 폐양별이는 그러나 이 역사극을 그렇게 단순하게 전개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물론 살로와 데이입니다. 살로는 후일 커서 항우가 되고 데이는 우민이 됩니다. 여기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모두 그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던질 것입니다. 그 하나는 왜 이 영화에서 살로와 데이는 동성애적인 사랑과 질투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동성애는 이 영화와 어떤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두 번째, 왜 이 영화는 1977년에 시작해서 다시 77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안이, 그러니까 공리가 맡은 그 주시안이 이 영화 속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이 영화가 명쾌한 스토리처럼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실제로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답답하기 위해서 우선 이 영화의 스타일을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첸카이거의 지금까지의 영화는 주로 고정 카메라를 많이 사용했었으며 시네마스코프 화면으로 찍혀졌습니다. 그런데 폐양별이에는 스테디캠 카메라, 그러니까 들고 달리고 이동하는데도 전혀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그 카메라로 찍은 이동 쇼트들이 많고 특히 파나비전 화면으로 찍혀져서 가로 세로비를 지금까지 영화는 다른 비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촬영 감독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 해자왕 이후 꾸준히 첸카이거와 함께 작업하고 있는 구창웨이가 역시 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폐왕별이를 이렇게 찍은 것은 촬영 감독이 변해서가 아니라 첸카이거가 그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구창웨이에게 지금까지와 다른 카메라 스타일을 원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얼핏 보기에는 그 이전의 영화들에 비해서 대잔이 동쪽으로 찍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극 장면들은 그 이전의 첸카이거 영화들과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얼핏 현실 속의 사실 속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들이 카메라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경공 무대 장면들은 현희의 인생과 이상하리만큼 같은 구도의 장면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기서 정말 변한 것은 폐양별애를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면 여기서 정말 변한 것은 카메라가 아니라 조명입니다. 영화 속에서 의외로 야외에서 인공 조명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의 느낌을 종종 조명으로 지워버리거나 채워넣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잘 쫓아주십시오. 이 영화 속에서 카메라의 이동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 이전 영화들에 비해서 쇼트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화면이 갖는 지속시간 때문이 아니라 화면 구도 그 자체 때문에 지속시간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첸카이거가 사용하는 화면은 그 이전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문화의 구도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는 잘 알려진 것처럼 동양화에서 그 섬세하긴 하지만 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문인화요. 네. 예.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예가 바로 현유의 인생입니다. 이 현유의 인생에서 첸카이거는 영화를 일종의 화폭처럼 사용하여서 이미지 구도, 흔히 그 프랑스의 비평가들이 이미지 콤포지스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화를 찍습니다. 첸카이거는 폐왕별이에서 화면 구도에서는 그 이전의 영화들과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 자체는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구도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카메라가 지금까지 하는 반대로 그 구도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구도 속에서 구도에 관한 이미지의 관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미지요? 이것을 첸카이거 영화의 네. 발전이라고 불러도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질문하신 대로 왜 그럼 이렇게 찍었을까라는 예. 것에 대해서 첸카이거는 이 역사를 역사가 아니라 일종의 무대로 만들어내버리려고 시도합니다. 즉 이 영화에서 역사는 현실은 무대이고 무대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폐왕별이를 역사 속에서 희생당하는 민중과 문화로 이해하면은 아마도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도식적일까, 왜 허약한 지식인 영화에 지나지 않을까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첸카이거를 첸카이거와 다 반대 방법으로 읽어낸 오류이기도 할 것이며 역설적으로는 또 정확하게 이 영화의 약점을 보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영화가 1977년에 시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976년 모택동이 죽고 문화혁명이 끝납니다. 여기서 영화는 데이와 살루가 폐왕과 우미인의 복장으로 무대에 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영화가 현재, 회상, 현재로 이어지는 액자형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고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첸카이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영화 전체를 폐왕별이 내러티브로 역사를 다시 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역사를 폐양별이처럼 읽어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칭카이거는 무리하게 폐양별이 이야기 구조와 영화의 구조를 일치시키려 들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폐양별이의 정신을 훨씬 더 중요하게 네. 생각합니다. 폐양별이야말로 이 무대야말로 중국 문화에 영원히 반복되는 일종의 원형 이야기 형식이라고까지도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중국인다워지려면 영화 속에서 선생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경극의 세계가 경극의 세계야말로 바로 중국인들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경극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와 일치하면 그것은 중국이 중국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극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문화와 역사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배신하는 것은 역사이며 현실입니다. 그래서 데이는 그리고 살루는 문화 속에서 경극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칩니다. 네. 적어도 그들은 폐양별이 속에서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역사에서의 그들은 항상 배신당하고 그리고 역사라는 내러티브의 희생자이며 그들은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살루는 데이에게 거듭 얘기합니다. 이건 현실이지 경극이 아니야. 이것은 살루가 살루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역사는 야만이며 정치이고 폭력이고 권력입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은 그 살루와 데이는 폐왕과 우미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매춘도 하고 거리에 쫓겨나기도 하고 자신의 경극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패배의 과정은 역사에서 그 야만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부터의 권력이었었던 일본의 제국주의에서 한 시대를 스쳐 지나갔었던 국민당을 거쳐 공산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장 잔인한 야만은 고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문화혁명은 그들에게 고백을 강요합니다. 칭카이거는 고백이야말로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시련을 겪어왔던 그들이 경극 복장을 하고 그리고 폐왕과 우미인이 폐왕별이와 정반대로 서로가 서로를 배신합니다. 네. 이 배신의 장면이 이 화면구도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칭카이거는 여기서 유일하게 무대 속의 현실과 같은 방법으로 이 장면을 황색 필터를 끼고 네. 앞에 붉은 불을 피워 그대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조명으로 하여 그는 이 현실과 무대의 겹침 속에서 문화 속에서 문화의 주인공이 어떻게 역사의 희생자가 되어가는가를 그대로 지켜봅니다. 그리고 영화는 77년으로 돌아가 우미인은 데이는 자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우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녀가 이제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왜냐하면 폐왕은 죽었고 앞에 서 있는 것은 살루이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은 역사와 문화에 관한 그 겹침과 끝없는 성찰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말씀을 못하신 게 아깝네요. 많은 분들이 폐왕별이를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은평구 신사동의 박준성 학생, 또 하이텐의 노현우 씨, 권기영 씨, 전주연 씨, 김태성 씨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폐왕별이에 대한 감상문도 적어오시고 오셨는데요. 사실은 시간이 된다면은 예. 저는 그 이 영화 속의 동성연애 네.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요청하시면 또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폐양별이의 주제가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임억령과 이종성이 부릅니다. 땅하이 이청 왕실 사랑은 이미 옛일이 되었네.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임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Sure. 忘了我就没有用，将往事留在风中。将往